엄마, 오랫동안 못 볼 것 같아. 나 멀리 가. 혹시 하늘에서 나 사는 거 보고 있어? 만약에 보고 있으면 이제부턴 보지 마. 엄마 보기에 안 좋을 거야. 이건 하리 오빠고, 이건 나잖아. 오빠가 두 개 다 갖고 있어. 이렇게라도 같이 있으면 되잖아. 조용히 또 하루가 저물어 그렇게 살고 있나 봐.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추억만이 남아. 오빠 돈 많어? 응? 돈? 오빠 나 돈으로 살아. 우리 다혜 이제 유학파 되는 거네. 폼 난다 진짜. 다혜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미국 가서 공부만 해. 알았지? 고마워 오빠. 미안하고. 많이 사랑한다. 나 행복해서 우는 거야. 너무 행복해서.